시편 75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예요. 시편에 보면은 참 고통 가운데에서 비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의 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뭔가 자기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쓴이 기도의 시들도 있습니다. 바로 75편 같은 것이죠. 75편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이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시다. 때때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편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숨어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인은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까워서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막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성도들이, 내 친구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뭐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선하신 일을 말하느라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기도에 또 힘을 더해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날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깊이 경험되는 그런 가까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2절에, 75편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무 때나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시를 읽을 때, 야, 이 시는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시를 썼는데 지금 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우셨으니 기둥이 무너져봐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든지 붙드시든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고서는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키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인간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럼 그분 앞에서 인간이 교만하게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들 교만하게 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괜히 행악자들이 뿔을 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조용히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동서남북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높이고 낮추시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 나는 좀 성공하려나, 언제 나는 좀 뭐가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아,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아지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교만함과 우쭐댐과 좌절과 낙심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손에 모든 걸 붙잡고 모든 사람을 붙잡고 계시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1절과 같이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76편을 보면 전쟁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군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75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림바 되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게 되시고 알려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1절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화살, 방패, 칼, 전쟁을 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꺾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같은 나라, 그 강대국, 그 강대국을 묘사하는 게 4절인데 약탈한 산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도다. 그들이 약탈을 해놓은 그 전리품들이 산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해 계시다는 거죠. 그 산 위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5절과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담대한 자도 죽음에 잠을 자게 되고 장사라 해도 자기 손을 놀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고 병거와 말도 그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워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힘이 있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잠잠히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판결을 내리실 때에는 온 땅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다스리는 어떤 힘 있는 자가 있고 나를 좌우할 수 있는 뭐 직장이든 어떤 사회든 그리고 또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여기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온유함과 반대로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아주 분노와 노여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또는 어떤 나라가 그냥 일어나서 뭐 히틀러 시대에 그냥 히틀러가 갑자기 유럽을 그냥 폴란드를 치고 불란서를 치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내기가 쉬워요. 힘이 없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다 힘이 있어야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지만 마음대로 화내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다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죠.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깨뜨리려고 하는 창과 칼과 뭐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꺾으신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한 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관대작들,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상고한 75편, 6편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우리의 높고 낮아지는 거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심치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꺾음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우쭐됨이나 좌절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너의 형편 속에서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땅에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에도 온유한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권리,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양보하고 주고 베풀라. 온유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갚을 게 많은 자로 살아야 복이 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 많은 자는 너는 욕심을 부리고 혼자서 결국은 했지만 내가 다 없이 하고 어두운 데 일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저희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저희의 입술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기에 목적이 있으셔서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지금 나와 나의 주변과 모든 상황을 여기에 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저희들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갚아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가 베푸는 삶을 일평생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칭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